거니 어어어어 지겨운 잔소리 blablabla 널 리버 비놀리고 what what what 손 넘지마 trust me watch out 내가 빠진 로지 누가 누굴 욕해 노노 세상이 만들어둔 line line I play yeah 삐딱하게 live it up We bump it up 갖다 버려 라떼 널 다치게 만든 나의 뉴데이 나의 꿈속 컬러 패러다이스 너의 현실보다 멋져 So call me PRDX and baby So come on come on 와서 구경해 자유로운 우린 비놀리가 널리 Come on come on 뭐가 이상해 자유로운 우린 비놀리가 널리 Come on, come on 뭐가 이상해 물질성